구로 지역 곳곳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 종이 비행기 2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행의 최종호 김정금입니다. 네. 네. 그 종이 비행기 26회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오늘도 먼저, 네, 예, 지역 소식, 소식을 예. 전하면서 저희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먼저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을 맞이해서 열리는 매봉산 축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오는 9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반까지 그 매봉산 잣절 약수터네 그 습지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저희 방송국도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 구로 FM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한번 읊어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돗자리 도서관, 친구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비닐봉투 다이어트, 완전한 월경문화, 내 친구 그림책, 반 GMO 캠페인, 팝콘 나눔, 나무 목걸이 친구 찾기, 그림 사행시 짓기, 느린 우체통, 찾아가는 마을 라디오. 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죠. 네. 네. 그리고 떡 매치기, 플라스틱 섬 원화 전시,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핸드메이드 패브릭 소품, 나무 주사위 만들기.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약간 호기심이 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가 지금 목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 바로 내일 모레인 토요일에 열리니까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주민분들 자리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웹저브를 보면서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체험마당을 좀 키워주셨어도 참 좋았겠다는 아, 여기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돗자리 도서관도 궁금하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구로 FM 찾아가는 라디오 라디오도 네, 많은 관심을 화이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술놀이 연구회 마을 학교라는 주제로 미술, 공예, 수묵화, 사자소학, 도예, 종이접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예 벌써 시작을 했나? 9월 18일 빠르게는 16일부터 시작하고요. 네네. 18일부터 11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디에서 하냐면 배고픈 사자에서는 사자소학과 도예와 종이접기를 하고요. 네. 이게 그 그리고 오류로에 경서 농협이라고 있는데 천왕역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위에 제가 2층인지 3층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배고픈 사자에서 하고요. 미술과 공예와 수묵화는 성공회대 입구 쪽에 시옷이라는 예, 공간이 네. 있나 봐요. 네. 예, 그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링크가 있는데 네. 구글 NSIWVW 라는 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을에 재미있는 소식들 전하면서 방송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하늘이 굉장히 파랗더라고요. 아, 하늘 오늘요? 한번 보셨어요? 저 오늘 하늘을 못 봤네요. 하늘은 오늘. 파랗고 코스모스는 한들거리고 네 햇살은 굉장히 뜨겁고 맞아요 맞아요 햇살은 뜨겁은데 네, 아직, 날은 약간 쌀쌀함이 있고 되게 좀, 우연 날씨였어요. 예,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네, 네. 하지만 또 가을 같은 맞아요. 그런 날씨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가을은 참 예쁘다 라는 박강수님의 노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 합니다. 들려주세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람은 성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어땠어요? 아, 좋네요. 전 사실 지금 가을 날씨가 좋긴 한데 네. 이게 또 환절기만 되면 저는 이렇게 약간 비염이 도지기도 하고 약간 감기 기운도 생겨서 조금 피곤한 와중이었는데 노래가 너무 맑아가지고 이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렇죠. 어떤 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가을 좋아해요. 오, 네, 좋아해요. 네. 맞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저 좋아요. 저 가을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면서 남자분들이 되게 심쿵해진대.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런가 봐요. 그나마 가을엔 좀. 네, 저희가 네. 네,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네. 우리 예, 또 이야기 손님을 모셔봤는데 네, 네, 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주차하느라 너무 힘드셨죠? 네. 네. 공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소개 좀 아, 부탁드릴까요? 예. 예. 저는 구로 아이쿱 생협에 이사를 맡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끝인가요? 더 뭐, 예. 신도림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네. 오늘 저는 처음 뵙고 정금 선생님은 이전에 민영 선생님하고 두 번, 두 번. 예, 오늘 두 번째이신 건데 네. 사실은 저희 네네. 이제 초등학교에서 네네네네.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선생님을 소개받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적극 한번 꼭 모시고 네. 싶다고 막 쫄라댔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정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식을 네. 듣고서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게 될 얘기들이 이렇게 바디 버든이라는 네. 저한테는 처음 들어보는 이번에 네. 들어본 얘기라서 너무 생소해가지고 네. 내가 이거 얘기를 좀 잘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내 얘기들을 조금 듣다 보니까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여성 생리대 네, 성분 네, 문제의 네,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 들으면서 저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들이 하는 요즘이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뭔가 소식이어가지고 잘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오늘 오긴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아. 좀 많은 정보들을 알아갈 것 같고요. 정보를 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민영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사님을 통해서 예. 예, 이사장님은 따로 계신다고 합니다. 네. 이사님을 통해서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요 네. 그 아이쿱 생협에서 주최를 네. 해서 저희 교육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그만 그 뭐죠 그릇도 그 통도 하나씩 예 글라스락 통을 네. 또 유리로 된 걸 네. 저희가 하나씩 선물로 받았는데 네. 아이쿱 생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이쿱 생협을 제가 네네. 가입하게 된 거는 2011년부터 가입을 그러니까 자연드림이라는 아. 집 앞에 있는 매장 친환경 매장이라고 해서 네. 들어갔다가 거기는 이제 조합원 그게 이제 처음에는 매장인 줄만 알았는데 갔더니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거기는 이제 이용을 하려면 물건을 사려면 조합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11년에 이제 조합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물품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이용하다가 이제 또 거기 그 생협 안에 있는 네. 마을 모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동네 이사 와서 가입을 한 거여서 네. 동네도 알 겸 그래서 이제 마을 모임에 처음 이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예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사까지 하게 되고 있어요. 아이쿱과 인연을 맺게 네네. 되신 게 구로와의 또 인연이었네요. 아, 예, 네 예, 그렇죠. 어떻게 이사는데요? 아예아 여기가 사실은 제가 이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입 이사예요. 올해 네. 신입 이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가 되려면 그냥 뭐 너 이사해 이게 아니고 저희 이렇게 교육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에 이제 수료를 하고 레포트도 내고 이러는 교육이 9월에 있어요. 사실 아~ 그래서 어제 교육을 강의를 듣고 왔는데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이제 이사님들 각 지역에 있는 이사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네.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사를 하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경로예요. 근데 네. 고속승진이라고. 아. 그냥 선생님이 제일 고속승진? 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냥 열정만 있으면 네, 뭐 특별한 뭐 어떤 자격 조건이 네, 자격 아니라 조건이 아닌 그냥 어떤... 열정이 있으면 고속승진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이쿱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전 사실 아이쿱 생협은 여기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이름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워낙 맞아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신 것 같고 활동을 많이 해서요. 특히, 예전에 네네. 네. 근데 사실 명확히 이분들 그러니까 제가 듣긴 많이 들으면서도 네. 어떤 곳이라고 딱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제대로 알아봐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이참에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 들긴 해가지고 네. 아마 정금 선생님 저보다 더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에서 네네. 방송을 하셨었어요. 백윤진 선생님과 아, 홍준호 선생님 국회의원이신데 그분들이 저랑 네네. 같은 동기세요. 아, 프로 FM 교육생 동기인데 그러니까, 아, 라디오 네. 교육을 들으셨던 네네. 그분들을 그 교육장소에서 네네. 뵙고 네네. 인사를 하다가 네네. 이런 방송을 좀 방송으로 한번 나와서 해주세요라고 네네. 했더니 선생님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이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네, 아이쿱 좀 더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게요. 네. 이게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래서 급하게 좀 이렇게 끄적끄적 해왔는데 아이쿱 생협이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아이쿱 생협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이 여러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맞아요. 협동조합이 있는데 아이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하고 네.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는 네. 협동조합의 하나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안전한 먹거리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과 또 나아가서 지구 환경 네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제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는 식품 안전 표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뒤에 식품 뒤에 그렇죠 물품 뒤에 보시면 이제 표기를 뭐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보통 성분 표시를 완전하게 전체 전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전성분 표시를 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네. 공정무역 같은 거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들어보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좀 약간 사회 공익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변에서 그냥 친환경 제품을 사서 사용하기는 쉬워요. 뭐 마트에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말을 하자면 매장을 얘기하자면 뭐 초록마을 같은 데서도 살 수는 네. 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은 이제 물품을 사고 그 이익에 대한 것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네. 이익분을 근데 저희 아이쿱 자연드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익을 그 누구 특정 누군가가 네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조합원이 이제 한 이익을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에 다 네네네. 쓰고 있는 약간 공익적인 게 강한 협동조합인 협동조합.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네. 차이가 있어요. 친환경 제품을 판다고 그걸 구매한다고 해서 같은 곳은 아닌 거죠. 네네. 약간 구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생협하면은 주변에서 그냥 그러니까 뭐 좀 건강한 식품 사는 곳, 이렇게 유기농 뭐 식품 사는 네네네. 곳, 막 그런 저는 많이 안 가봤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식품 안전 표기제 네네네. 이런 같은 네 그런 활동들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네네. 공익적인 일에 네. 굉장히 예, 네네, 맞아요.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주실수록 저희 소비자는 그쵸, 굉장히 그쵸. 좋죠.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은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네. 안전한 또 먹거리를 네. 우리가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뭐 유통 경로는 아 유통 경로요. 네, 저희 그 제가 듣기로는 네. 이렇게 애들이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뭐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유통 경로라고 하시면은 뭐 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뭐 농가 같은 아. 네, 그분들하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생협에서 활동으로 네네. 하나 하는 건데 그거는 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생산자하고 연결을 해주는 이제 방학 같은 데 가는 그런 체험 프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논생물 관찰하는 그런 여름에 여름 방학 때 논생물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홍성에 가면 네. 이제 농약을 전혀 안 하고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논이 있거든요. 네. 저희 그런 이제 유기농 쌀을 벼를 이제 심으셔서 하시는 그런 농가에 이제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고 뭐 봄 가을에 뭐 하는 체험으로 딸기 따기 뭐 많이 하시는 아. 그런 것들도 되고 올 봄에 5월에 사실은 백꽃 따기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배가 잘 안 됐다고는 하던데.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배꽃 따기를 하러 갔는데 그날이 평일이고 네.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어서 조합원 예 참여를 많이 못 하셨대요. 근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가을에는 저희 이제 뭐 올해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혹 뭐 표고버섯 따기라든지 도농 교류를 위해서 예 도시와 농촌을 같이 교류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네, 함께 체험할 네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맞아요, 주셨네요. 맞아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다 직접 네, 현장을 그렇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러 농촌 체험 많이 하러 가잖아요. 네. 딸기 따는 것도 여름 되면 꼭 하더라고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진짜 아이들한테 좋은 예, 네.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까 2011년부터 네, 네. 여기 합동조합 네. 가입을 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상품을 구매할 겸 네, 네. 마을 사람들 만날 겸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로부터 올해가 17년이니까 네. 7년 차 네. 활동 7년.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사이시기도 하고 네. 좀 그 처음 시작할 때에서 점점 더 이렇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신 건데 네. 약간 그런 좀 계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네네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있으셨을까 네. 네. 근데 그냥 마을 모임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동네 이제 그 아파트 같은 동네에 있는 집 분들하고 마을 모임을 시작해서 하다가 그 마을 직위하시는 언니가 네. 제가 네. 오자마자 3개월 만에 내려놓으시면서 너가 해라 그러면 던져주고 나가셨어요. 예, 3개월. 네, 3개월 만에 자리가 사람을.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마을 직이라는 걸 사실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그냥 일반 조합원이라.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자연들인만 이렇게 물품 이용만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생협 활동을 전혀 뭐를 하는지 몰라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마을 모임에 또 들어가게 됐고 네. 또 거기서 또 3개월 만에 직위를 하게 되니까 직위를 하게 되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직위 네. 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직위들한테 우리 구로 아이쿱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이제 돌아가서 지기가 마을 모임 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협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지기를 좀 오래 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지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것도 다음번 마을 지기를 하겠다는 분이 안 생기고 그러게 못 내려놓으셨네. 네, 오래 하다가 뭐 그 중간에 또 생협 안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가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뭐 저는 이사 교육 같은 교육을 많이 받아요. 네.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이 교육 저 교육 뭐 생산 그러니까는 뭐 물품 교육도 받고 식생활 안전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생협에 대한 역사 교육도 받고 많이 봤는데 그런 이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이제 활동가들이 연차가 이렇게 오래되고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그 활동가들이 또 이제 강사로 또 예, 활동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직위를 좀 몇 년 하다가 이제 포항생협에 있는 이사장 그때 포항생협 그 당시에 포항생협 이사장이셨는데 이선임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조합에서 초대를 해서 물품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물품 강의가 그 이사장님은 처음 생협 가입해서 시작한 활동이 물품위원회였던 거죠. 네. 그래서 물품위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생협에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물품에 대한 강의를 쭉 들었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제 생협에서 뭔가 비전 물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좀 보게 돼서 물품위원회에 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물품위원회 활동을 직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다가 뭐 또 우연치 않게 물품위원장님 소개로 저희가 이제 조합들이 여러 지역 생협 조합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회 조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연합회 활동은 또 따로 있어요. 지역 생 지역 활동 있고 이제 연합회 활동인데 제가 연합회 활동으로 자연드림 매장을 점검하는 위생 점검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와 일자리가 많은데요. 네, 좀 그렇죠. 일자리라기보다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요. 영역들이 정말.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또 한 2년을 하다 보니 또 서울 전체 서울 그걸 저희끼리는 이제 서울 권역이라고 해서 네. 서울 전체 권역 이제 제가 위생 점검 단장을 또 하게 되고 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정만 있으면 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계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뭔가 들어보면 가슴이 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강의를 듣다가 네. 아니면은 활동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을 정말 내가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럴 때 보통 제가 좀 성격이 좀 적극적인가 봐요. 그럴 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냥 네. 뭐 아, 저랑 좋은 것도 있구나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네네. 좀 가슴이 뛴다거나 아 내가 이런 거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쭤보면 이제 이제 생협 안에서는 이제 또 활동 한 명의 활동가가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네. 반갑게 환영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사라는 직책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오게 됐네요. 완전 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게 쉽게 만나지지 않는데 맞아요. 선생님 네. 지금 꽃을 피우고 계신 듯한 네.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어요. 또 이제 네. 이사해서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네, 계속 어쩌다 보니라고 하셨지만 실은 이런 열이 생긴다는 것도 결국에는 긴 시간을 여기 좀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생기는 건데 실은 아까 5년간의 마을지기 또 2년간의 또 역할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네. 근데 이제 진짜 선생님께 뭔가 힘이 디딤돌이 되어준 건 아마 그 어떤 장을 맡아서 책임감 네, 그 책임감이 맞아요. 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을 거라고 또 이 자리에 있게끔 그런 거 같네요. 예, 맞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여튼 아이쿱 생협 좀 네.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많이 이 매력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맞아요. 네.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널리 전해지리라.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더 얘기들을 이제 아이쿱 생협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럴까요? 네.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신청해 주신 첫 곡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임창정 님의 네. 네. 그게 잠시만요. 임창정 님의 네. 또 다시 아, 네. 사랑. 또 다시 사랑이라는 아. 노래입니다. 제가 임창정 네. 씨를 어릴 때 좋아하다가 네, 네. 요 작년 추석 그물님의 곡 봄 가을쯤 그 전에 네. 이 노래로 새로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유희열의 뭐 스케치북 그치. 거기 와서 하셨는데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추석 때 추석 음식을 만들면서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빨리 들어봐요. 네. 네.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맘때쯤이네요. 네.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픔이 좀 더 작아질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몰랐던 누군가를 또 알아가면서 분명 행복할 걸 알겠지만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올 추석에 이 노래를 한번 네. 불러봐야 되겠네요. 따라 부를 순 없어요. 아, 진짜? 네. 명절 노래. 아 저는 가능해요. 아 그래요. 내 목소리 누가 같아요. 안 들어주면 제. 아, 네. 아니 우리 애들이 안 좋아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내가 집에서 합창곡 네. 연습하잖아요. 아. 엄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합창단도 하시는구나. 네, 마을에서 우리 합창단이 네. 있는데 오세요. 구로 구 주민이면 누구나 반기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지금 서로가 서로 새벽 가입하라고 하시고 합창단 들어오라고 하시고 네. 서로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는 네. 본격적으로 좀 바디버든과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실은 우리 천왕 초등학교에 제가 천왕동 살고 있는데 SBS 스페셜로 그 바디버든과 관련된 네. 뭐였죠? 그 방송 네, 스페셜 바디버든 프로젝트라고 네. 해서 1부, 2부로 나뉘어서 네.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네. 벌써 예, 2월 달, 3월 달 그렇네요. 오, 네. 올해 초였다. 근데 네. 다큐멘터리로 네, 네. 예, 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방송을 봤는데 밤늦게 했는데 네. 그 시간 딱 정해 놓고 제가 생협 그 조합원 모임 네. 그 밴드에 제가 가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누가 네네. 초대를 해주셔서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보고 네. 꼭 봐야지 하고 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작가님이 저희 초등학교에 오셔서 네네. 예,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 근데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네. 엄마들이 꽉 찼어요. 또 그걸 이제 여기 아이쿱에서 주최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또 네네. 예, 해주셨는데 어떻게 초대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바디버든 그 바디버든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네네, 바디버든 네. 바디버든 하는데 그게 생소하잖아요. 맞아요. 말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네,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바디버든이라는 뜻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바디버든의 뜻은 그 우리가 살면서 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이 몸 안에 쌓이는 그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디버든이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해한 네. 물질이니까. 네. 그러니까 바디버든을 줄이자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네. 바디버든 줄이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저희가 생협 안에서 10년 계획으로 좀 장기간 잡고 가고 있어요.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10년 동안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잡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일환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꼭지로 시민 교육을 하게 된 케이스라 네. 이제 시민 교육인데 바디버든 줄이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겠다 해서 학부모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천황초를 섭외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고혜미 작가님을 이제 천황초에서 섭외 담당하신 분이 이제 강사는 좀 몇 분 되셨는데 네. 고혜미 작가님을 하고 싶으시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 그것도 네. 하시고 좀 인지도가 반영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저도 가서 그날 강의를 봤는데 네. 다른 데서도 보고 이번 강의도 봤는데 이제 확실히 잘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와 지금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학부모 강의는 조금 더 알기 쉽게 전문적이다기보다는 조금 쉽게 접할 수 있게 예. 네. 그렇게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부모님들 그 되게 좋았어요. 네, 반응도 좋고 뜨겁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한참 SNS로 서로 네. 이제 소통하는 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에서 오늘 강의 되게 특별하고 되게 좋았다고 뭔가 와닿았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네. 실천이 문제인 거죠. 그, 실천은 저도 듣긴 들었으나 네. 네. 그 두 분은 어떤 이제 강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마 이제 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이시니까 뭔가, 무슨 얘기지 하는 네.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조금 여쭙자면은 이렇게 뭐 몸 안에 그 유해 물질의 총량 네. 바디버든이라는 말이 그리고 네. 그 유해 물질이라는 줄이기라는 캠페인이 올해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시된 화두시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유해 물질이라는 거는 언제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특히 좀 뭔가 이렇게 올해 특히 더 있었다기보다도 네네. 이제 그 바디버든에 대한 그러니까 바디버든에 대한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그 이야기는 뭐 중금속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 유해 물질에 있었죠. 대한 거는 학교에서 계속 있었고 뭐 모래에서 예, 나오는 생각들은 바닥에서 나오는. 많이 있었는데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스페셜을 이 작가분은 6년부터 2006년부터 그 준비를 하셔서 네네네. 그 SBS 스페셜이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그런 네네네. 다큐멘터리로 그 계속. 방송을 계속 하셨어요. 맞아요. 하신 작가님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SBS 스페셜하고 어떻게 되셔서 바디버든에 대한 그는 조금 그런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그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된 것처럼 뭐 이번에 계속 그리고 좀 약간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 몇 년 전에 그 뭐죠? 가습기 소독 그제 때문에 맞아요. 말이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다 이제 계속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회가 알아서 뭔가를 터뜨려 준 것처럼 그런 생리대도 그렇고 계란 안에서 나오는 무슨 맞아요. GDP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농약 성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그렇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는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체험단을 꾸려서 체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체험을 하셨고 네. 어떤 활동이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2주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품을 생협에 있는 물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제가 광고를 봤어요. 저도 하고 싶었으나 못했어요. 그랬는데 직접 또 그게 이제 네. 그 사실은 이게 바디보든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제 스페셜을 계기로 이제 SBS 스페셜을 계기로 약간 포문을 연 것처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거기서도 지금 스페셜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궁에 문제가 있으신 여자분들이 그런 어떤 이제 8주간의 그 바디보든 줄이기 활동을 하는 과정이 쭉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몸이 개선되고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생협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바디보든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별로 사실은 이제 다섯 분을 모집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단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서포터즈라고 해서 도와드리는. 예, 그렇죠.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뭐 조합마다 지역마다 한 분씩 이렇게 서포터즈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이 너무 어렵고 힘든 활동이라 뭔가 옆에서 독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카톡 안에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힘드시죠? 뭐 그런 역할을 맡아줄 사람을 이제 제가 우리 조합에선 제가 구로에선 제가 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체험단을 모았는데 원래 다섯 명을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임신 말기셨어요. 임신 말기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25일 정도 남으셨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막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에 한 이틀 남기시고 아무래도 불안하시다고 예 그래가지고 못하셨어요. 예 못하셔서 저희는 이제 네 분이 하셨는데 두 분은 조합원 구로 생협 그 I급 생협 조합원이 하셨고 이제 두 분은 일반 이제 조합원 아닌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뭐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약간 구성원이 재밌었던 게 네 분 중에 한 분은 아까 한 분 하차하신 분이 임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남아 계신 한 분도 임신 막달이셨어요. 거기다 셋째 임신 막달이셨던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남자분. 남자분도 예, 같이 하셨어요. 부인이 아이쿱 조합원이셨는데 네. 이제 남편을 이제 적극 소개하셔가지고 이 남편분은 30대 직장인이셨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성인 아토피.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비조합원으로 이제 직장 여성 한 분이랑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셋째 임신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네. 요즘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이제 둘째가 6살이 큰애가 6살이고 둘째 3살이었는데 아토피가 있으니까 그게 엄마 때문에 원인이 아닐까 하는 게 항상 마음이 있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우연치 않게 바디버든 그 스페셜도 보시고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나쁜 영향을 일으킨다는 걸 아시고 또 거기다가 이런 이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체험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작했으면 임신 뭐 초기 중기 때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해보겠다고 하셔서 네. 하고 체험 끝나고 일주일 만에 출산하셨어요. 와. 그래서 지금 셋째 아기 엄마시고 그리고 비조합원이셨던 분은 직장인이셨는데 그때 전혀 친환경 자연 그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문외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두 아이의 엄마셨는데 거기도 6살 2살이에요. 딸 둘. 그렇게 있으신 직장인이셨는데 그분도 같이 스페셜 보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오셔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무지했었다.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아무거나 했었구나 무지했었다 하시면서 자연드림의 장 보러 이제 그 체험 기간의 장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일반 네.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 아니셔도 조합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서 드셔보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조합 가입도 하시고 네. 자연드림이 있는 근처로 신도림으로 이사도 오셨어요. 장을 수월하게 완전 실천을 하신 분이네요. 네, 가까이 이사를 가야겠다고 해서 이사도 오시고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신 케이스죠. 네네. 2주가 네.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 2주 동안에 네.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네요. 네. 정말 이게 2주라고 하면은 짧을 수도 있는데 체험을 하다 보면 2주가 굉장히 길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탄탄했나 봐요. 네. 어떻게 서포터즈 역할을 잘 해주셨기에 참여자들이 대만족을 하셨겠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뭐 제품이 좋아서 그랬나? 네, 제품도 좋고 이제 제가 많이 한다기보다도 이제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셨고, 맞아요. 네, 뭔가를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물품이 워낙 좋으니까 제가 물품 자랑을 한 어떤 물품들을 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물품을 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 바디버든에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먹거리 같은 경우는 네. 육류를 먹으면 안 돼요. 육류? 네, 그래서 이제 고기는 2주 동안 섭취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대인들은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치. 고기를 섭취를 안 한다는 게 그래서 네. 고기 섭취를 그러니까 안 하게 했고 네. 이제 그 바디버든 그 스페셜 안에서는 계란도 먹지 못하게 맞아요. 했었대요. 근데 네. 저희는 계란까지는 너무 힘들다 하셔서 네. 계란 섭취는 그냥 조금 보류하셨 이렇게 좀 그냥 허용하셔서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해야 될 게 현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현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예 100%? 네, 100% 현미식을 네. 해서 현미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고기를 대신 고기 먹지 않는데 유제품도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위해서 이제 콩이나 뭐 이런 네네. 두부나 이런 거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야채를 유기농 채소를 많이 먹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야채도 뭔가를 막 조리를 많이 한 것보다는 그냥 볶거나 생으로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으로 샐러드 위주의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외식을 하면 안 되고 네 외식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특히나 외식 중에서도 배달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먹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도 서포터즈를 하면서 같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하면서 뭐 힘드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하다 보니까 제가 저는 나름대로 외식도 많이 안 하고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그냥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쉽게 접하는 것들이니까 주변에서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육류 네네 육류 뭐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들이 하나의 큰 체험의 큰 부분인 것 그렇죠. 같은데 먹거리 예. 제가 지금 이제 듣기에는 아마 그 해당 음식들의 어떤 제조 과정들 거기에 들어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때문이 아닐까 싶긴 네. 한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자면은 어떤 걸까요? 그런 어떤 바디 버든에 있어서 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 육류를 먹지 말라는 이유 중에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육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네네네.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데 문제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나 뭐 정육점이나 뭐 이렇게 가면 요즘은 그냥 고기를 뚝 떼가지고 뭐 종이 포장 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뭔가를 밑에 깔고 랩 포장을 해주죠. 근데 네. 그 부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고기 안에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저희 몸속으로 흡수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육류를 뭐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포장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플라스틱 용기에 오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꼭 외식을 삼가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첨가물 때문은 아니에요. 이 바디버든에서 첨가물은 좀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MSG 이런 거는 음식에 들어가는 첨가물이잖아요. 네네네. 화학 첨가물.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그 좀 다른 개념이고 네네네. 지금 바디버든은 약간 유해 물질 중에 중금속 부분이에요. 화학 물질에서 오는, 그러니까 뭐 화학 물질에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랄지 뭐 나비나 카드뮴이나 뭐 듣기만 해도 조금 약간 무시무시한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PVC라고 해서 PVC 들어본 것 같아요. 네, PV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에 있는 PVC가 많이 이제 PVC가 들어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말랑말랑하게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말랑말랑한 게 정말 100% 고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그 석유제를 약간 뭔가 화학 물질을 첨가해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고무는 천연 고무는 뭐 아시겠지만 뭐 라텍스 이런 것들은 워낙 고가예요. 맞아요.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화장실 슬리퍼 같은 경우를 그렇게 뭐 고무로 만들면 너무 비싸서 못 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싸게 만들기 위해서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하는 그 물질들이 몸에 들어와서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하는 그 바디버든의 총량은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플라스틱에 많이 노출이 되고 용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도 그렇고 그런 조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리 과정에서도 사실은 후라이팬에 코팅된 후라이팬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스텐으로만 돼 있는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코팅제 안에서도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외식을 하는 과정이나 뭐 배달 음식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썼을지 모르는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면생리대 터트려졌는데 이제 엄마들이나 딸을 둔 엄마들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그 생협에서 뭐 면생리대 만들기나 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했더라고요. 바디버든과 관련해서 벌써 장기적으로 20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저는 참 그게 반가운데 10년 아 10년 10년도 어떻게 보면 또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가운데 최근에 그 뭔가 바디버든과 관련해서 하신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뭐 면생리대 만들기를 그 저희는 사실 소름 돋았거든요. 그 면생리대 만들기를 하고 바디버든 체험으로 하고 사실 거기서 여성연대에서 강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구로 여성연대 강사분이 나오셔서 그 생리대 면생리대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한 그러니까 2시간 반 하면서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 반은 만들기를 했는데 그 1시간 강의하시는 말씀이 일반 지금 시중에 그 생리대에 대한 문제점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리 저도 딸이 있으니까 딸이나 저나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뭐 그게 생리대만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는 기저귀 뭐 팬티라이너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굉장히 뭐 안 좋은 물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 그러고 이제 좀 놀라면서 면생리대로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막 그때 하게 됐고 이제 조금씩 바꿔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 이게 뭔가 이슈가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와 진짜 우리가 뭔가 좀 앞서갔나? 근데 이거 뭐 이제 그게 지금 터졌을 뿐이지 전부터 맞아요.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터진 거죠. 근데 그 면생리대 만들기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거는 약간 뭐 조금 공정무역이랑 뭐 바디버디랑 같이 한 거였는데 저희 생협에서 이제 계피비누라고 해가지고 수제비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계피는 이제 공정무역으로 계피는 이제 수입을 해서 오는 계피는 전량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아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그걸 이제 공정무역으로 수입을 하거든요. 생협 안에 그래서 계피를 가지고 공정무역 생협 안에 있는 공정무역 그 계피를 가지고 만드는 계피비누 만들기, 수제비누 만들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바디버든의 일환으로 한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약간 그친 거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매달 하고 있는 거는 바디버든 줄이기 중에 실천 방법 중에 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을 빼내려면 땀을 내거나 뭐 소변이나 이런 걸로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서 저희가 산행을 매달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바디보든 산행 이렇게 해서 체험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가고 있는데 뭐 첫 달엔 매봉산도 갔었고 둘째 달에는 계웅산도 갔었고 뭐 이제 이렇게 산을 좀 동네 주변 산으로 너무 멀지 않는 그렇게 예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생협 조합원이 아니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다 신청하면 돼요? 쉽게는 홈페이지에다 하시면 좋은데 혹시 모르시면 그냥 이제 인터넷 치셔가지고 아이쿱 구로 아이쿱 생협 치셔서 전화번호 대표 전화 뜨면 그리고 전화하셔서 관심 있다 어떤 활동 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뭐 저희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죠. 참여해보세요. 오늘 굉장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한 시간 뚝딱하죠. 네, 선생님 어떻게 한 시간이나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금방 간다고. 선생님 마지막 곡으로 신청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한번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이유의 반편지 신청했습니다. 얼른 들어볼게요. 그늘에 반딧불을 당신의 굉장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죠. 아이쿱생협 이민영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얘기들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실은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도 전부 충분히 듣기엔 또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강조를 했지만 저부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로 실천을 위한 좀 팁 아니면 끝으로 좀 몇 가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의외로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아. 네, 물을 한 뭐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네. 그 건강상도 좋다고 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물 안에는 커피나 음료는 포함 안 돼요. 그냥, 네. 그냥 물만. 네, 물만. 네. 그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뭐 유산소 운동을 조금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화장품을 그냥 아. 아무데서나 뭐 마트나 아니면 화장품 가게에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장품 안에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어플 중에 이거는 하나 추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플 중에 화해라는 화해 예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그 어플은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물품의 그 이름이랑 뭐 그걸 치면 거기 안에 유해물질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와요. 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하셔서 네, 굉장히 뭐, 좋은 팁이네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줄여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뭐 아까 일회용기 같은 것도 네. 그렇고 우리 커피 많이 먹는데 커피 뚜껑에 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커피 뚜껑 그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은 커피 뚜껑. 벗기고 드시는 거를 네, 추천하고요. 네. 네네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뭐 물걸레 청소를 좀 자주 해주신다든지 그 먼지 정도. 네 먼지도 네. 주전 제가 그 고혜미 작가님이 했던 말 중에 저도 물을 끓여 먹거든요. 네. 근데 항상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는 뚜껑을 열고요. 그 먼지에 많대요 유해물질이. 그래서 그 식힐 때는 뚜껑을 닫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 그게 예, 생각이 나는데 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오셔서 굉장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가 그냥 쉽게 받는 카드 내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영수증 안에 그렇게 뭐가 많아요? 많은 나쁜 물질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영수증은 아 됐습니다 하고 안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영수증.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방금 손을 되게 슬퍼졌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시고요. 네. 안 받을 수 없는 운명인데. 아 영수증 모으셔야 되죠. 얼른 집어 넣어요. 다른 데다 가방에 슉 넣어버려. 격리시켜놔야겠어요. 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방송 소감도 잠깐 들어볼까요? 아, 네. 아 처음에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굉장히 네. 떨었는데 지금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네. 제가 정말 수다를 막 떨고 가는 것 같아요. 두서없이 전달해야 될 걸 되려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우,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신다고요? 아쉽고 네. 하여튼 조금이나 미흡하지만 정보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생협 이사님들 모시고 같이 나오세요. 예. 네, 꼭 굉장히 뜻깊겠네요. 네. 아마 한 시간으로는 택도 없을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니면 이사님들끼리 오셔서 방송 좀 하세요.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도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에요. 네네. 꼭 아이쿱에 쫙 퍼뜨려주시고 네네. 저희도 그렇고 마을 넷에 쫙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종이 비행기 방송 급하게도 마쳐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